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주기도문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내용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앞에 세 개의 기도문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개의 기도문은 우리를 향한 기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역시 세 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용으로 볼 때 크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를 향한 기도, 각각 세 개의 기도문씩 또한 여섯 개의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간구고 다른 하나는 서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구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각각의 기도문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또 서약이라는 관점은 이렇게 되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령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문을 우리는 간구와 서약이라는 두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두 관점으로 풀어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간구로 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내가 기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서약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그 간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를 간구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내가 기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 자체로 거룩하시죠. 그런데 굳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간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두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의도하신 것일까요?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원합니다. 우리가 기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0계명의 3계명도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3간언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9문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답하고 있죠.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는 사단이겠죠. 그리고 그 사단의 죄 안에 놓여있는 세상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사단과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것을 세 번째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니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랑이 제일이라는 교회가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을 집단적으로 행함으로써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말라기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을 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말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으로 교회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참담한 일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자기를 왕으로 여기며 예배하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쓴다면 그것은 모두 더러운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셈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부끄럽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마십시다. 거기에 발을 디딘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떠나십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면 이 비통한 현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다 통회하며 자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다 공범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주님의 기도의 서약의 의미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이 서약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에서 제3계명이 뜻하는 바가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바르게 고백하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말과 우리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생각하고 다짐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서약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첫 번째로 분리와 구별을 의미합니다.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거룩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제사장을 거룩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로 볼 때 조선시대의 백정은 가장 천하고 가장 더러운 직업이라 그렇게 하대를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일들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을 두고 거룩하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죠. 분리하고 구별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죠.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일상의 용도와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성찬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죠. 여러분을 왜 성도라, 왜 거룩한 자라 부릅니까? 여러분이 흠이 하나 없고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점에서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참다운 성도라면 우리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도다. 내가 흠 하나 없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성도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서약한다는 것은 악한 것, 더러운 것에서 분리하고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함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앞서 말한 것처럼 더러운 것, 악한 것에서 분리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선한 것에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자라는 말은 악한 죄에서 구별되어지고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행위로나 마음으로나 말로도 악한 일과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다. 그러니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 나의 말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과 분리하고 이 세상의 사단적인 것과 구별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참여하며 살겠노라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되어 하나님을 힘쓰며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명,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힘쓰십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교회가 되도록 동역하십시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구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말을 빼면 주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저 공허한 주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이, 나의 말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악한 것과 분리하고 선한 일에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를 부끄럽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떠나겠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되며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간구와 이 서약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영육간에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참된 안식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